수가 없네. 요리조리 따지시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쉴 새 없이 다다다다다다다 요. 변명도 제대로 못한 우리 아빠 무슨 잘못하신 게 아닐까 걱정이네. 무서운 우리 엄마 뭐가 불만이실까. 엄마가 필요한 건 혹시 슈퍼맨 숨을 준 숫자만큼 난 사랑해.